2016년 세계 인구의 날에 쯤한 토론회가 11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건, 교육부문, 성중앙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 일꾼들, 시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주조, 유엔인구기금 림시대리 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소식 특간호를 발간했습니다.